이 사람은 무엇으로 부산에 가려고 합니까? 1번 택시로 가려고 합니다. 2번 기차로 가려고 합니다. 3번 비행기로 가려고 합니다. 4번 고속버스로 가려고 합니다.